왜 나의 시간은 다르게 흘러가는지 태양이 뜨고 달이 흘러도 남들과 다른 나 달라지지 않겠지 알 수 없는 나의 운명 어둠 속에서만 걸어가던 나 그런 날 바라봐 사랑이란 걸 단 하나의 사랑 너